gotta tell you yes, yeah. Yes, yeah, yes, yeah. So let me touch it to tell like a shooting star. Oh, rush, oh, rush. Up as part we do. 공파장이 일고. 나란히 here we go. So tell me what you waiting for. Romantic on you, but 몰아줘, just for your mind. Hey. 눈앞엔 you wait 떨리는 드래그 돼 별이 몰아치듯이 쏟아져 우리 열빛 Come on and let's dance together 맞춰간 둘만의 사 주고받는 텐션 속에 We high high vibe Oh oh 커져가는 booming Oh oh 가벼워질까 baby Let go just push your mind 잡아선 그 위로 터질 듯 뛰고 있는 pulse 다리덤 다리덤 심장 소린 둠 Yeah.